마시면서 너의 모습 보고 싶구나. 지난 세월 가버렸지만 아쉬움만 남아있구나. 어디선가 그 어디선가 날 그르며 올 것만 같아. 불러봐도 소리쳐봐도 대답 없는 너의 목소리. 이런 내 마음을 너는 알겠니? 다시 한번 널 사랑해. 잔에 그리운 얼굴 지난 추억 생각이 나네. 이미 가버린 시간이지만 그리워라 그때 그 사랑. 어디선가 그 어디선가 날 그르며 올 것만 같아. 불러봐도 소리쳐봐도 대답 없는 너의 목소리.